Nightcover está de regreso con una segunda temporada. Las noches alternativas, mitológicas y bohemias vuelven a ti. En un formato remasterizado, pero con su estilo musical único y diferente. Ven a escuchar covers del medio coreano y a conocer más de la historia y cultura de este gran país. Ven los miércoles como es de costumbre, pero ya en su nuevo horario, a partir de las 10:30 de la noche. Única y exclusivamente por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Cuando tu radio intenta decirte algo, escucha las señales y sintoniza el tiempo del corazón. Por la mejor radio online de K-Pop,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Estás a punto de escuchar el tiempo del corazón. El tiempo del corazón. Descubre las frases de amor que pueden albergar tus canciones favoritas. Lo escuchas por la mejor radio de K-Pop,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Comienza tu viaje auditivo por Asia. En una ocasión, Wasa, de Mamamoo, declaró que en su vida solo ha tenido un novio. La persona que inspiró el sencillo de su debut en solitario, Tweet, es su primer y único chico con el que ha salido. Relató que su historia juntos no siempre fue como lo describió esa canción. Él no es una celebridad, por lo que pareció un poco asustado debido a la fama de Wasa. Sin embargo, se dieron una oportunidad y el interés comenzó a ser mutuo hasta enamorarse. Antes de comenzar a salir, Wasa estuvo interesada por lo menos un año en él, pero solo obtenía rechazo de parte del chico. La canción Tweet habla de cómo una relación se torna aburrida, debido a que uno de ellos es el único que se desvive por la relación, el que da todo sin cuestionar nada. A decir por Wasa, la relación duró cerca de 2 años y medio, durante los cuales de ser él difícil y hacerse el rogar, él se convirtió en una persona muy complaciente, haciendo todo lo que ella sugería sin cuestionarla. Acción que con el tiempo se convirtió en algo demasiado terrible. Esto la hizo pensar que en todas las relaciones los hombres serían igual. Wasa mencionó que en algún tiempo fue lastimada por las duras palabras de la gente, y por eso no construía relaciones con muchas personas a su alrededor. Después de un tiempo se dio cuenta de que si alguien te gustara, realmente sería capaz de abandonar su orgullo. Algo que justamente hizo con ese primer amor. Ella aún lo recuerda con gran aprecio. Comienza tu viaje auditivo por Asia. Eres un tonto, por solo quererme a mí. Me haces leal, me haces una heroína, me haces un genio, me das demasiado. Pero, ¿por qué te ves tan miserable? You're my hero, you're my genius. 주는 게 많아 그래. the one on my board and your guy. Not a way it's so much so much in the guy. No more where we're going. Don't you mean? Sigue pintándome con más recuerdos. Píntame rápidamente con tu aroma. No me dejes olvidar esos recuerdos, para que nadie más que tú pueda pintar mi corazón. Paint me, Mamamoo. Hang up to get chill head to down there. White, 네가 없던 그때의 나는 캔버스처럼 새하얘었지. 외롭긴 했지만 평화롭던 일상 그랬지 항상. Your love, 네가 내게 문득 찾아왔을 때 어느샌가 내 마음속 가득히 봄을 닮은 온기들이 채워졌어. 그 자연스레 한겹두 겹칠해져가네. 물감처럼 여기저기 새겨져가네. 문신처럼 네가 숨진 자리마다 다른 색의 기억이 가칠되고 있는 밤 차츰차츰 짙어 계속 나를 칠해줘. 더 많은 추억들로 어서 나를 칠해줘. 너만의 향기들로 지울 수 없게 해줘. 너 아닌 누구도 내 맘속에 그려지지 못하도록. 날 뜨겁게 안던 그 순간 화산처럼 터져버렸던 my heart. 붉은 자욱이 남아서 내 맘에 아직 따뜻해. 처음 물었던 난도 깊이 알 수 없는 바닷속처럼 아주 파랗게 그려져버렸는걸. Do you remember? 한 겹 두 겹 칠해져가는 물감처럼 여기저기 새겨져가네. 문신처럼 네가 스친 자리마다 다른 색의 기억 나를 칠해줘. 더 많은 추억들로 어서 나를 칠해줘. 너만의 향기들로 지울 수 없게 해줘. 너 아닌 누구도 내 맘속에 그려지지 못하도록. 까맣게 또 까맣게 변해버려 또 괜찮아. El tiempo del corazón. A continuación, cumplimos tus peticiones. ¿Por qué te escondes a ti misma? Eres maravillosa. Tu existencia brilla ante mis ojos. Por favor, no desaparezcas. Congélate como el hielo. 사라지지 말고 얼음을 그대로 멈췄쩌면 하고 있어. 지금 우린 얼음 땡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난 너만을 바라보잖아. 그리하라 난 좀 밝혀. 그러기에 넌 내가 있어 밝고 궁금해 네가 뭐 생각을 하는지. 답답해 죽겠어 넌 그걸 알고 있지. Yeah 그래 넌 나쁘게 그게 뭔지 알고 있지. Yeah 혼자만 하지마 이제 나랑 같이. She go low, she go low, she go low, she go low. I go up, I go up, I go up, I go up.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난 준비돼 있어도 참을 수가 없어. 찍고 싶어 너를 감춘 바이 위로 올려 바이 부끄러워 마 밝은 빛을 쏴. 샤이 show me your light. 널 둘러싼 눈부시게 빛나는 불빛에 you make me blind. 네 세상을 보여줘. 네 세상을 보여줘. Yeah. 네 세상을 주변에 감싸는 아우라 주인공에게 당연 주어지는 spotlight. Girl 너 그래도 충분하니까 괜찮아 너라서 blind. Me siento asustado, como si estuviera caminando por un lugar desconocido. Vagando por ahí, perdido en un lío, eres todo lo que necesito. Stay. Gravity. Nothing can be good. 두렵게 느껴. 소통거리를 내다 길을 잃어. You are everything I need. Cause you're everything I need. Yeah. 익숙했었던 어제와는 또 달라. 입술 끝이 또 말라. Oh yeah yeah yeah. 어딘지도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 기나 숨만 차올라. 너와 이 낯선 속에 나 홀로 방황해. 내 여운 두려움에 갇힌 채 헤매인 끝에 나를 잃지 않게. No no. You are everything I need. Cause you're everything I need. Yeah. 낯설게 변한 계절 속 blind 난 지하도 참 못 볼 mind. 내사 숨겨왔던 불안함 chill out. 적응도 못한 채 들어와줘. 내 안에 몰아친 현실의 경계선 온통 다 어지러워. 제발. You are everything I need. Cause you're everything I need. Yeah. 날 거쳐오던 현실과는 또 달라. 손도 끝이 또 말라. Oh yeah yeah yeah. 어딘지도 네가 누구인지도 몰라. 긴 조만만 차올라. 너와 이 낯선 속에 나 홀로 방황해. 내 여운 두려움에 갇힌 채 헤매인 끝에 나를 잃지 않게. No no. You are Stay with me, never run away. 꿈처럼 불러줘 날 깨우듯 it's so real. 내 꿈들은 뒤높아 봄 날 위로 활짝 빌 butterfly. 지나가면 거치 이 상친 길은 pain 견디고파. That's right. 이 낯선 속에 날 자꾸 밀어내. 또다시 불안함에 갇힌 채 헤매인 끝에 나를 잃지 않게. No no. Estaba bien conmigo mismo. Estar solo era más cómodo. Pero la primavera derritió mi corazón, que es como el invierno. Ahora estoy embriagado con tu calor. Me he dejado llevar por tu amor. La persona que puede derretirme solo puede ser tú. Odiaría volver al invierno otra vez. Again Spring. Ki-hyun. Hondasado 괜찮았던 나인데 혼자인 게 더 편했던 나인데 겨울 같던 나의 마음을 녹여줘. 그대라는 봄 네가 없이 살 수 없잖아. 너의 따스함에 취해가 너의 사랑에 물들어가. 다시 겨울로 돌아가기 싫은데 너의 온기가 사라지면 없이 나 혼자 너 없이 혼자 어떻게 괜찮을 수 있어 언젠가는 봄이 다시 온다면 나는 네가 아니면 안 되는데 나를 녹여줄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뿐인데 내겐 오직 하나뿐인데 너의 따스함에 취해가 혼자 안 되겠어 빗물처럼 울었다 눈물이 흘러넘쳐와 계절처럼 다시 올까봐 하염없이 너만 기다린다 너의 따스함에 취해가 que paso toda la noche en lágrimas, espero que llegue a tu corazón. Eres más hermosa que cualquiera. Si puedes escuchar esta canción, es para ti. Regresa a mí. Beautiful. One on one. 어렸어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당연한 거라 그땐 생각했었어 내게 남겨준 미소가 아직도 이 가슴속에 남아있어 솔직히 난 아직은 받는 사랑이 필요한 거 봐 홀로 남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렵고 그래 그때가 그립고 너무 보고 싶고 그래 yeah. I miss you so much 이제서야 느껴 우리 공간 I miss you so much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왜 난 몰랐을까 So beautiful, beautiful 그 누구보다 아름다울 너니까 아프지 마, 울지 마 널 향한 노래가 흔든다면 다시 돌아와 Oh 그리워, 그리워 거울 속에 혼자 서 있는 모습이 낯설어, 두려워 네가 필요해 다시 돌아와 기억은 바다처럼 넓은 창고라고 그 안에서 하루 종일 헤매도 혼자 느끼는 외로움마저 유일한 너의 흔적이라고 억지로 눈 감은 채 견디고 있어 오늘도 I miss you so much 이제서야 느껴 우리 공간 I miss you so much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왜 나 몰랐을까 So beautiful, beautiful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너니까 아프지 마, 울지 마 널 향한 노래가 들린다면 다시 돌아와 Oh 그리워, 그리워 거울 속에 혼자 서 있는 모습이 낯설어 두려워 네가 필요해 이제야 느끼는 내가 너무 싫어 yeah. 이렇게 것처럼 예쁜 꽃이라고 네 앞에 다시 서고 싶어. Yeah, 그 시절보다 더 멋진 모습을 하고 네 앞에 나타나고 싶어. Yeah, 익숙했던 시간들을 손끝으로 그려 돌지 않는 시계처럼 제자리에서 울어. 반짝이던 너, 천사 같은 너, 아름다운 널 맘껏 안아보고 싶어. 꼭 다시 보고 싶어. Beautiful, beautiful. 어디선가 울고 있진 않을까. 떠나지 마, 가지 마. 사랑한다, 거짓말. 어떤 말이든 좋으니까. Quiero regresar los momentos en los que estuve contigo. Incluso si solo estoy teniendo un día sin ti, estoy teniendo un momento difícil. Por favor, regresa pronto. No soy el tipo de chico que has visto antes. No soy el tipo de chico que estás buscando. No importa lo que me digan. Con los ojos vendados, seguiré mi camino a mi manera. Rose, Ascend, Kiss, Lida y Wee. 더 이상은 안 해 바피 I do it, I do it on my own 난 떠올리곤 했지 매일 새로운 my day every day I say 당당하게 나만의 길을 걸어가 덤덤하게 상처를 딛고 일어나 I'm a let it be myself all night oh wow 그 누가 내게 뭐라고 짓거려도 안 내리킨 채로 my way는 앞으로 go go go to be a guy 전보다 조금은 다르게 느껴져도 내 안에 난 그대로 그게 난이 just go go go and then from now me I'm not the kind of boy you've seen before give up 본 적 없는 옷을 걸치고 I'm not the kind of boy you're looking for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좋은 여기를 내뿜으며 윗을 맞추고 제가 돼버릴 듯이 타오르는 저 태양 아래 나의 그림자가 생기고 태양을 품어버린 저 달처럼 나의 실루엣은 너무나도 예쁘고 나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새로워져 everyone이 내게 놀라고 그 누가 내게 뭐라고 짓거려도 안 내리킨 채로 my way는 앞으로 go go go 더 뛰어가 전보다 조금은 달리 느껴져도 내 안에 난 그대로 그게 난이 just go go go and then from now me I'm not the kind of boy you've seen before 입어본 적 없는 옷을 걸치고 I'm not the kind of boy you're looking for 20, 새로워진 나를 모르니 만지면 다칠 줄도 모르니 가만히 넌 지켜봐 now I'm going 19 to 20 너는 뭘 그리도 놀라니 만지면 다칠 줄도 모르니 가만히 넌 지켜봐 now Me, I'm not the kind of boy you've seen before 입어본 적 없는 옷을 걸치고 Estoy ahogando en tu amor. Estoy sumergiendo en tu amor. He estado vagando como loco. Me aferraré y quedaré a tu lado. Por favor, sosténme entre tus brazos para ya no sentirme inseguro. No tengo miedo si tú estás a mi lado. Gravity. Ong Seongwoo. 너라는 바다에 사로잡혀 어쩌면 더 넓고 더 깊고 더 원하던 곳으로 누구도 아무도 모르던 곳으로 조금씩 조금 더 나를 당기는 넌 Gravity Yeah I'm drowning tenía sentido antes. Corría detrás de esta sofocante vida. Entonces tus ojos se volvieron mi brújula y empecé a ir hacia ti mientras miraba a los nuevos días. Cuando dices mi nombre con esos labios, solo puedo escucharte las siguientes palabras. Te amo. First class ticket 넌 편하게 앉게 돼 넌 그저 편하게 앉겨 너만의 private yeah get it? 넌 나를 앉게 돼 it ain't hard to tell 마주보면 나는 자꾸 웃음이 나 새삼스레 네가 또 예뻐서 너를 안고 싶었어 beautiful girl beautiful love 눈부신 햇살 비추는 하늘 아래 내 눈으로 봄 모든 것 중에 네가 제일 예뻤어 이별이 아무 의미 없었지 그 어떤 일도 숨 막히는 삶의 박잔 더밀리고 웃기지도 않았었지 코미디도 나를 더미는 파도에 어적거리던 난 다른 채로 그저 표류하던 하룻밤 너의 두 눈이 나의 나침반이 돼 그대로 너에게 노래 적는 새로 나를 봐 그대는 나를 사랑해 Beautiful day Beautiful love 우리 사랑이 시작된 날 수줍게 멈추는 모든 순간 이게 사랑인가 봐 Beautiful girl, beautiful love 눈부신 햇살 비추는 하늘 아래 내 눈으로 Tus brazos cálidos y extendidos hacen que mi corazón palpite. My dear. Shen. Iré a buscarte nunca jamás, siguiendo los recuerdos que Campanita me ha enviado. En ese lugar, tú y yo estamos sonriendo el uno al otro. Si tan solo ahora pudieras volar a la ventana abierta de mi corazón. Peter Pan. Exo. 진 곳 그 속엔 해맑게 네가 있어 아직 넌 그대로 여기 남아 있어 잊고 지냈던 그림이 떠올라 작은 떨림이 내 몸에 샘솟아 정석을 부리네 그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게 널 찾아간다 Está doliendo, mis lágrimas están cayendo. No puedo dejarte ir así. Okay.